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완전해.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조금 더 편한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그렇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명성과 그런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는 데 이렇게 나서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아내가 할머니께서 장례가 있어서 그 장례식에 가서 이제 하루 동안 도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VIP실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방을 특실을 한 개 더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장인어른 그 집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 다 사회에서 좀 뭐랄까 다 한 가닥씩 이렇게 좀 잘 성공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이제 하더라고요. 막 국회의원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막 그 집안 이야기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모이기도 하고 막 좀 약간 이제 할머니께서 90세까지 사시고 건강하게 있다가 이제 주무시다가 잘 돌아가셔서 호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슬픈 분위기 아니고 되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아 누구는 뭐가 됐고 누구는 뭐 1년에 연봉이 뭐 1억이고 누구는 어디 무슨 로펌으로 무슨 상무로 이렇게 어떻게 스카우트 돼서 어떻게 되고 막 누구는 또 무슨 연세대 무슨 뭐 박사학 과정을 뭐 지도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막 그 집안에 막 그런 자랑들이 거기 막 엄청 풍성하더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와 멋집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네,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는 네. 최근에 이제 곧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다음 3월달에 생기는 그 청년 뭐 저 나이 또래겠죠?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그런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현대를 다녀요. 현대 자동차 연구원이야. 연봉이 1억이야. 1억 5천인가 1억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아내는 기아자동차 연구원인데 그 사람도 1억이 넘네. 그러니까 둘이 그냥 뭐 몇 억이요 진짜 3억 뭐 넘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막 되게 와 뭐냐 이 집안 뭐냐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막 네 그리고 약간 질투도 나고 우리 아내가 갔다 오더니 우리는 한 중중 정도 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한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 그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들 자기가 가진 그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은 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런 마음이 들다고 사명아 너 그 내 마음속에 사명아 너 1억하고 나하고 바꿀래? 이런 마음이 나한테 딱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인생에 뭐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뭐가 있으면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게 알 때, 그때 정말 사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죠. 또 주님께서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네, 물론 그게 전적으로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뭐든지 구할 수는 있지만, 커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구해야 될 게 뭐고, 그렇죠? 구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을 알긴 알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는데 전혀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들을 피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찾는 사람 혹은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다고 엄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 내가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내가 나와왔구나를 깨닫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럼 신앙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나를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분이 인도하고 계신 그 방향으로 그 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뭐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든지, 뭐 성경을 많이 읽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그런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잘 알죠? 네. 다 외운 사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어때요? 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게 조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3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여러분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이야기잖아요. 16장 1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새신자반 친구들은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 네, 세계가 퐁퐁퐁 이게 생각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세 가지가 퐁퐁퐁 이렇게 솟아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걸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됩니까?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어떤 여기서 혈육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런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다 이 신앙의 그 중심과 시작과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물론 이걸 잘못 이용하면 그럼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대충 해도 되겠네로 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끝까지 안전할 수밖에 없구나. 왜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한 길로 나아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봐봐요.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뜻과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욕심과 기대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참된 신자는. 반면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를 부르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만 자신의 뜻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되고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건지 진짜 참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계속 종교가 뭐고 기독교가 뭔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종교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나를 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요. 개인적인 그런 부르심으로 시작하지만 항상 공동체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네. 자, 그리고 19절까지도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와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리더는 일을 분담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 임무를 잘 나눠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부르신 자들을 결국 12명이라는 그 제자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나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게 세리. 그렇죠? 나쁜 세리를 또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각각 개인으로 불려지지만 결국은 뭘 형성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공동체의 그 목적이 그걸로 공동체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2명이라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2 하면 뭐가 떠올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떠올라야 되는데 12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역시 초등학교 때 10편 다 외웠거든. 119편을 그 제일 긴장을 여러분 12 하면 12지파가 딱 떠오르는 거야. 12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12지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거든. 사실 하나님 선택한 그 민족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교회. 물론 구약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공동체로 귀결되고 그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이뤄간다는 것을 제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새로운 청년이 한 명 왔는데 나랑 나이랑 똑같더라고. 근데 여자 청년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항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했대요. 공동체 생활을 전혀 안 했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왜 필요하고 좀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새신자반 성회 공부를 하자고 해가지고 잘 꼬셔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어. 아니 혼자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면 집에서 TV 보고 해도 되지 않냐. 요즘에 영상으로 다 보여주고 온라인으로 돈 보내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집에서 할 수도 있지. 왜 귀찮게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나랑 맞지도 않고 나랑 뭐 이렇게 어떤 관계도 없는데 또 나랑 좀 싫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울릴 수 있겠냐. 어울려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하는 게 뭐예요? 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거, 그렇죠? 가정이라는 게 집이 아니잖아. 가정이라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있어야지 인간답게 자라듯이 네? 참된 신앙인도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내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요. 아 어떻게? 아 이건 예수님이 나를 묶어주셨구나를 바라봐야 돼요. 왜 묶어주셨냐?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애가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배우라고. 사랑이 뭐고 용서가 뭐고 인내가 뭐고 그리고 섬긴다는 게 뭔지 정말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뭔지 그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연애도 하고 빨리빨리 쉽게는 아니지만 결혼을 생각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네, 우리 효진이가 제일 좋아하네. 네, 우리 나이가 좀 있는 25살 이상은 좀 진짜 고민하면서 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상대를 좀 찾으세요. 그리고 많이 만나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1, 2, 3, 4학년, 3학년 때까지 공부 좀 하고. 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간이 벌써 이렇게. 19절 보세요.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이 또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로 자신을 배반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 그 제자들도 선택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파는 그런 유다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그릇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누가 선택받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선택받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받을까요? 네. 우리한테 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마음에 네, 이런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고 누굴 선택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하나님이 못됐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다고 얘기해요. 왜요? 야곱이 잘나서? 아니죠. 야곱은 어쩌면 에서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렇죠? 아버지 속이고 또 라반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뭐가 강력했기 때문에요? 뭐가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들보다 더 작고 못나고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조금 약간 뭐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기독교로 바뀌어서 그냥 뭐 당신은 소중합니다. 뭐 물론 소중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의 소중성을 높여주는 그런 대로만 이렇게 막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거고 사실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마치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모를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유다보다 나을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특별한 이 이름을 부여받은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시몬인데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노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 이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영웅주의적 그런 관점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 전체 읽어보면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베드로고 제일 많이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이 예수님 옆에 꼭 붙어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꼭 붙어 다녀야 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훌륭해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등장도 안 해. 그렇죠? 네. 평범하게 못났기 때문에 등장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예수님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요. 왜 그렇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삶 속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아무런 해도 된다가 아니라 다 그런 나를 선택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신 그 길과 방향을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유다는 더 양심적이죠. 왜요? 자기가 스승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아니 유다가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그 남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우리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거기에 먼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뭐 일을 시키거나 뭔가 우리더러 자신의 일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될 만한 그런 소중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와서 그냥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가야만 해요.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이거든. 그럼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고 내 삶의 이유고 소중하다는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끌림 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가면 여러분들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신자라면 이미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막 어렵고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공부하는데 성적도 잘 안 오르고 막 성적이 막 기대했던 거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어떤 자리에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는 자리로 여러분들 가셔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는 게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납니까?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있잖아. 뭐요? 성경책.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해야겠죠.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깨달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한테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예배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듯이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라고 대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들으세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연봉을 1억을 받고 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느 것을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바쁘고 힘든 게 많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내세요. 10분이라도 여러분들 묵상 좀 하세요. 그 적은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마치 제가 막 열심히 막 뭔가 일을 하다가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 보윤이 얼굴 한번 웃는 모습 한번 딱 보면은 그 24시간 동안 쌓았던 그 피로가 확 가셔서 좀 풀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힘도 나고 또 삶의 의미도 찾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들어 가셔서 그 원하시는 그 부르셔서 만드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셔서 만드시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필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자꾸 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참된 신자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채울 거라는 것을 믿게 돼요. 뭘 걱정하냐? 어?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나는 새를 봐라. 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냐? 너희는 그것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게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거구나를 알고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잘 꼬드겨서 더 많이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한다는 것은 택한 백성을 찾는 거야. 사람들을 잘 꼬드겨서 예수님 다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로도 선택받은 사람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복음이 진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들 막 그 뭐 영상을 보거나 무슨 뭐 기도원에 가면은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내쫓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동안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를 봤죠?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귀신에게 이게 사로잡힌 상태인 거야.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야. 그거를 쫓아주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네?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정리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노력해야겠지만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목사라는 게 아니야. 제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나 뭐 선교사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너무 많아. 할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잘 변화시켜서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행복을 이루는 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봉 때문에 사실 직장을 옮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간 그 자리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만나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네. 어차피 인생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인생 나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책임지니까 나는 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게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길이라면, 아, 그게 나한테 좋은 거겠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한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자에 사랑하라.